저희는 함께 이 스데반 선생님께서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의 선진이 되시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차례로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루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46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그분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를 읽을수록 우리 가운데 드는 확신은 그 설교의 주인공들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이 모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들의 자랑거리였지만 결코 그것이 성경의 주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등장한 이유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과 만났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지방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나그네처럼 떠돌이할 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함께 가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할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계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슬픔의 날, 아이를 낳으면 곧 버려야 되는 그 슬픔의 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윗으로 넘어가는데 이 위대한 다윗,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단 한 줄로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더 짧게 표현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요약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했고 결국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이실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 빌딩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투어를 이제 할 기회가 이제 6월 이후에는 오실 텐데 너무 아름답고 안에 좋고 아이들이 울 수 있는 크라잉 룸도 있어요 그 안에. 너무 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이를 기른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그게 늘 제가 안타까웠어요. 제 소프트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애들 길러는, 특히 소리 지르고 예배당에 돌아다니는 애들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가서 크라잉 할 수 있는 크라잉 룸이 있습니다. 방음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전 투어 하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는 것은 나는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않다.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어 갈 때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지은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구절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셨던 대화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도시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니느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도 없었던 니느웨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줄을 이었던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때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에서요 누가 우리입니다. 누가 우리예요. 누가 우리란 뜻이에요. 임마, 그것이 be with, 누, 우리, 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 또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하고 하나님 딱 붙어 있어요. 임마, be with,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글자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그 글자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딱 붙어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은 어디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결코 행운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식구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초대받지도 못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은 존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여덟 번째셨어요. 큰 언니가 기르셨는데요, 잊혀진 존재였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별로 못 받으셨대요. 그런가 봐요, 마지막에 태어나면. 그리고 다윗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 쫓긴 바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꼬입니다. 밥 먹다가 창이 날라오질 않나, 연주하는데 창이 날라오질 않나, 계속 광야를 헤맵니다. 거기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자기를 뭐라 그랬던 형들이 쫓겨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400명과 함께 그 광야에서 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무찔렀던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승전하면서 이제 조금 살아볼 만하라고 할 때 그는 죄를 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간음에도 모자라서, 강간에도 모자라서 그 아내의 남편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의 아들들이 싸움박질을 합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내쳤다가 다시 받아들였을 때 그 아들이 앙심을 품고 반역을 꾀합니다. 다윗은 또 도망칩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요, 거의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는 언제나 떠돌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예루살렘에만 계셨으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이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동일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는 죄를 저질렀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반역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 구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함이 나를 영원히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것이 가인입니다.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도 지었습니다. 화도 내었습니다. 분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왔던 축복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제자도 아니었고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사도의 반열에 못 올랐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지 유대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스데반의 말에, 진리의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간 그곳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두 번째, 그를 거절하고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스데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단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단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거부하고 영접지 않는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를 즐겨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조상들은 늘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그 한 사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 조상들과 같이 오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의 직업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소를 잡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 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늘 머물고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류의 일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스데반을 둘러싼 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스데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맞물려 그를 죽이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죽는 그 접점과 사울이 등장하는 접점이 스데반의 마지막과 사울의 마지막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너무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렇게 막 우러나오는 막 너무 이상적인 막 아이디어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임재할 것 같다는 이 잘못된 허상으로부터 나는 벗어나야 된다. 내가 어쩌면 정말 요나처럼 가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막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가도 그 한 발걸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오늘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래서 선교를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누군가 외로우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때 누가 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지 않겠니?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증언이 여기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맞아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어디 부딪혀도 정신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가 넷째 아이를 낳고 막 할 때 살림하느라고 제가 좀 분주했습니다. 막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 아이는 있고요. 막 저희 집사람 뭐 수술하고 막 정신없고 하니까 막 제가 한 6개월 이상 살림을 했는데요. 살림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다가 탁 구끓이고 구끓이다가 전화 받다가 또 애 뭐 착 해주고 그건 네다섯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엄마들이 애를 기르는 거구나. 이 능숙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점심을 하면서 저녁거리가 탁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녁은 이거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 자리에서 일하다 내 다리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밑에 보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문이 있잖아요. 문. 쓰레기통 집어넣는 거기요. 거기에 살짝 있는데 거기에 그냥 된통 여기에 목이 팍 부딪힌 거예요. 제 이 육중한 몸이 몇 킬로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대로 다운해서 여기를 갖다 박은 겁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막 세상이 노래지고요. 소리도 안 나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것도 그렇게 아픈데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실험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씩 던져보면 어떨까요? 한번 맞아보면. 한 번은 저희가 십자가 행진이라는 걸 밴쿠버에서 했는데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좀 짓고 주세요. 십자가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요. 메고 다운타운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두 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 비 오는 부슬부슬 비 내리는 그 밴쿠버를. 아, 전 정말 하기 싫었어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 안 믿어 나 정말 십자가를 아는데. 딱 이렇게 둘러앉으라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뺨을 때리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때리죠.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제 옆에 앉더니 저를 팍 때리시는 거예요.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이제 저를 때리십시오. 제가 살살 때릴 줄 알았죠. 저도 그냥 후려갈겼습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60세 넘으신 노인을 처음 때려봤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돌에 맞았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고통은 이그노 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요. 힘든 건 힘든 거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힘든 건 힘든 거다. 다시 시작.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해주십시오. 자, 시작. 예.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마십시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왜 힘든 거를 자꾸 말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안 힘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그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힘든 것으로 알고 너무 무서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문지방을 잡고 덜덜덜 떠셨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왜냐하면 고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또 고문 받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분이 순교하신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우리 가운데 좀 잘 견디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프다고 신음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오십니다. 아! 소리 지를 때 여러분 아이 나실 때 아프니까 소리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통분만도 아닌데 하니까 아이가 싹 나오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 날 때 죽을 만큼 아프대요. 죽을 만큼 아프대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리를 지르십시오. 아프신 분들 아프다고 소리 지르셔야 돼요. 신음 소리 내셔야 돼요. 끙끙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오십니다. 근데 오늘 고통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아팠습니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이 남긴 두 마디 말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인의 고통은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품이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안아줄 품이 없었습니다. 천국은 안아줄 품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안아줄지 예수님이 안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예수님이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를 이 고통 이후에 우리를 꼭 보듬어 안아주실 곳이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너무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대 스데반 선생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악인의 모습은 악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악인의 고통은 돌에 맞았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라 돌을 던졌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저는 뭐 얘기가 아이 기르는 얘기밖에 없어요. 딱 성경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이만 낳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애만 길러야 되나 이런 자책감이 막 들 때가 제일 길었어요. 저는 나도 좀 사역하고 싶고 한참 그때 전병호 목사님 날릴 때예요. 나나 전병호 목사님 3살 차인데 나도 한번 날릴 수 있는데 말이야. 얼마나 좋아 내 설교 막 이러면서요. 저희 집사람이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죠. 근데 애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저만 만나면 김 목사는 사명이 아이 기르는 거야. 사역하려고 하지 마. 근데 막 괴로우니까요. 화가 아이한테 납니다. 기저귀 갈다가 확 화가 나고요. 재우다가 확 침대에다 던지고 애를 막 심하게 때려보세요. 막 어떨 때 막 아이가 아주 사단이에요. 아이가 사단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애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그냥 성질이 못 이겨서 막 때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찾아오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 마음이 있어요. 비참한 마음. 아내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나면요, 제가 이겨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죠? 막 성경구절 갖다 대면서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기분 어떤지 아세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 보기에는 뭐 죄인 같아요. 죄인. 사람들한테 막 성질 내보십시오. 기분 좋습니다. 성질 낼 때 막 할 때는 내 말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비참함이 옵니다. 자기 성질대로 할 땐 좋은데요. 성질 이후에는 비참한 것이 악인의 고통입니다. 그 공허감은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쇼핑을 막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 분은 벤쿠버에 한 분 계세요. 나갔다 오면요, 막 몇천 불어치를 사와요. 하루 딱 갑니다. 하루 기분 좋아요. 하루. 그 다음날 또 허무해요. 또 바꾸러 갑니다. 여러분, 쇼핑을 막 해도, 여행을 막 다니고 오면 뭔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운동을 막 하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막 쓰면 사람들을 막 모아서 그냥 왁짝지근한 분위기를 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이 그것보다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고통입니다. 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생을, 스테반은 맞아 죽지만 그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1945년 4월 9일 본회포 목사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분은 원래 미국에서 2차 대전 때 사람들을 목회하고 계셨는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히틀러 뭐 암살 사건 이런 데 연루가 되신 걸로 돼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본회포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형당하는 날, 그분은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5분 동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분을 마지막 봤던 독일인 의사가 저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얼굴이구나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꼭 예수님 돌아가신 것 똑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 옷을 다 벗깁니다. 뻘거벗은 몸으로 걸어가다가 죽기 직전에 다시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5분 동안 평안한 얼굴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총에 맞아 죽으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이런 말씀, 유언이 이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두시고 총살당하시고 평안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꼭 3주 후 세상을 미치도록 온 세상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히틀러가 자기 방에서, 벙커에서 독약을 먹고 죽은 채 발견됩니다. 꼭 3주 후, 1945년 4월 30일, 21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악이요 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새로운 샘물을 기대합니다. 이번 수양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수양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 빌리지에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로 어쩌면 이번 수양회에 부르실 것 같습니다. 또한 참된 인생의 만족이 없이 공허한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문을 여세요. 문을 여시면 돼요. 문을 열 수 있는 그 손잡이는요,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